사이드 사자드 하이도 주조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림시대리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15일 조선 파키스탄 진선 대송 남세존문협동 농장에서 진선 노동을 했습니다.